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는 지난 2월과 4월 사랑방 식당과 신소재공학관 학생 식당을 폐쇄하고 연구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생층과 어떠한 논의 과정 없이 결정 및 통보된 사항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학교 본부는 학생들의 식사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게재했습니다. 성명문에는 학교 측에 사과를 요구하며 캠퍼스 내 사라진 두 개의 학생 식당에 대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에서 2022년 캔 위성체험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14일 목요일부터 5월 23일 월요일까지며 대회는 8월 3일 수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고흥 항공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해 참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은 공고일로부터 5월 15일 일요일 24시까지며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근무 부서는 기술사업화센터로 특허비용 청구관리, 특허정보 관련 서류관리 등 행정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 시간에 매일같이 택시 대란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지하철 운행 시간을 다음 달부터 오전 1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야 운행 시간을 단축한 지 2년 만입니다. 강남, 홍대 등 시내버스 주요 노선의 막차 시간도 늦출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30%가량 줄어든 심야 수송 인원을 예전만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블의 히어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일명 닥터 스트레인지 2가 개봉 하루 만에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개봉일인 4일, 하루 관객 71만여 명을 동원한 데 이어 5일 오전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도 개봉 이틀째 누적 관객이 100만 명을 넘었으나 첫날 관객 수는 63만여 명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가디언, AFP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발트해 연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칼리닌그라드 서쪽 지역에서 핵미사일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병력 100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러시아군은 미사일 시스템 발사대, 비행장, 보호기반 시설, 군사장비, 적지휘소 등을 모방한 목표물에 대한 단일 및 다중공격을 연습했다며 전자발사 후 보복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를 바꾸는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뒤 핵무기를 고도경보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김경주,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